부정선거와 외세 개입 의혹만으로도 계엄령은 정당했다. 방송에서는 연일 계엄령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탄핵이 당연한 듯 몰고 가고 있다. 이를 위해 부정선거나 29번이라는 기상천외한 줄탄핵 기록, 수많은 예산 영원 등 국가질서와 안보를 위협하며 국정마비를 통한 정부전복을 도발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치부한다. 또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단전 단수 등 변죽만 두드리고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부정선거 의혹과 외세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하지만 선관위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며 서버 공개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오히려 줄탄핵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세 개입 가능성이다. 최근 국가안보실에서도 중국이 타국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는 보도를 봤다고 했으며, 선관위 서버 해킹 사건에서도 중국발 해킹이 의심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만약 대한민국의 선거가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특정 세력들은 이 모든 의혹을 철저히 덮으려 하고 있다. 심지어 방송에서는 어떻게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세뇌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설명될 수 없는 행태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이 직접 행사되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인데, 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의혹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로써 민주당이나 방송국에 이미 간첩이 스며들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자극하고 있다. 1. 선관위는 왜 서버를 공개하지 않는가? 선관위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버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관위는 이를 거부하며 국민의 의혹을 더욱 키웠다. 만약 정말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왜 서버 공개를 거부하는가? 만약 선거가 완벽하게 공정했다면 왜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부정이 없었다면 증명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거부하며 국민의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선관위를 비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합리적인 의심은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선관위와 한통속이 되어 조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방송과 특정 정치 세력은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혹은 단순한 억측이 아니다. 유령 유권자 논란 해커가 선관위의 통합선거 인명부를 조작해 가상의 유령 유권자가 사전투표할 수 있었다는 기술적 가능성이 국정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개표 과정에서 전산 조작이 가능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발 해킹 및 외세 개입 가능성 선관위의 보안 취약성은 국정원 점검 결과 명백히 드러났으며 중국의 정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투표 용지 외부 유입 가능성 수많은 국민 감시단에 의해 수상한 투표 용지가 수없이 발견되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형상기억종이라는 기상천외한 변명을 했다. 이 모든 의혹이 단순한 음모론이라면 선관위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해명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료를 공개하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려는 시도조차 정치적으로 가로막혀 왔다는 점이다. 오히려 민주당과 선관위는 부정선거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적대시하며 탄핵 공세와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잠재우려고만 하고 있다. 3. 외세 개입 의혹 국가 안보를 위협하다. 부정선거 의혹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소는 외세 개입 가능성이다. 단순히 국내 정치 세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외국 세력이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국가안보실조차 중국이 외국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는 보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2023년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외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단순한 선거 조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외국 세력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하고 국가 주권을 지켜야 한다. 사기업령은 국민의 명령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국민이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부정선거를 용인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선관위는 이를 부정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정권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할 수 없다. 계엄령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부정선거와 외세 개입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의 계엄령은 정당했다. 선관위는 투명한 조사를 거부하며 오히려 국민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기술적 증거와 수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뒷받침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외세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단순한 선거 조작이 아니라 국가 안보 위기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선관위를 비호하며 진상 규명을 막고 있으며 이는 부정선거 공범이라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은 부정선거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계엄령은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정당했으며 탄핵은 무산되어야 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적절한 법적 의무를 다한 대통령은 복귀되어야 한다.